you so sweet, I get. Let me get. Touch me, my lemon, ooh. 눈부 sugar, yeah. 빛나는 널 볼 때만 정말. Oh, 가만둘 수 없어, you're my boy. Falling in love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네가 좋아 하루 한 시간이라도 좀 더 보고 싶어 가끔씩은 아쉬운 마음에 돌아오네 매일 같이 있고 싶고 좀 더 알고 싶어 이런 말을 어떻게 마음 만족해 널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벅차 또 한 걸음 다가가 볼까 Take it slow 더 숨길 수 없어서 말할까 이제는 우릴 넌 이제 내게 매일 시작되는 하루야 Everyday 마음을 풀어봐요 마음만 바라봐요 이제 말해봐요 사랑인가 봐요 Oh, 매일 봐요